보다 돌아서면 흐는 끼던 내 작은 어깨에 힘겨워하는 내 모습에 어떤 말도 넌 얘기하지 못한 채 돌아섰지만 늘 사랑해 말하고 싶은 내 오늘 같은 밤이면 내 눈물로도 널 그릴 수가 있어 지금 이대로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별마저 아프지 않다고 말했던 나니까 널 사랑해 왜 그렇게 네가 변했는지 때를 준지 몸들은 이젠 묻지 않지만 어떤 얘기라도 말해줘 네가 혼자 보낸 밤들은 어떤 걸 내게 가져주는지 널 사랑해 말하고 싶은데 오늘 같은 밤이면 모든 걸